모든 넘겨짚게 너한테 배팅 후 직진 해봐 like a foxy 지조르지 기진의 위치는 미지의 좌표기 신비롬 잡힐 듯 잡히지 않아 내 감기듯 굴려 쳐박기를 이 발칙함에 I'm not gone 내게 붙어봐도 가까이 그 느낌 마치 삐끼삐끼 빌미 사물분이 내게 이미 빠졌어 심히 yeah. 심히 너를 알고 싶은 심리 포도 연결고리 공감을 이끌어 내 시끄러운 공간을 벗어나 뜨거운 대화인